좋아 가슴 아파도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이 최고야. 인생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난 당신밖에 없어요. 인생이 나를 울게 한대도 당신이 나를 또 웃게 만드니까 다시 힘을 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이게 바로 인생 아닐까. 비바람 몰아쳐도 당신이 있고 길 잃어 헤맬 때도 당신이 있어. 나는 알아 나는 알아 당신이 내게 전부라는 걸. 돈이 없어도 내겐 당신이 있고 친구들 날 떠나도 당신이 있어. 난 알아 나는 알아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. 사랑이 좋아 가슴 아파도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이 최고야. 인생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난 당신밖에 없어요. 인생이 나를 울게 한대도 당신이 나를 또 웃게 만드니까 다시 힘을 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이게 바로 인생 아닐까. 슬플 때 내 곁에는 당신이 있고 기쁠 때 웃을 때도 당신이 있어. 난 알아 나는 알아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. 사랑이 좋아 가슴 아파도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이 최고야. 인생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난 당신밖에 없어요. 인생이 나를 울게 한대도 당신이 나를 또 웃게 만드니까 다시 힘을 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